제가 전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전사님이 지난 주간 삿포로로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사님 설교 준비 못하실까봐 같이 준비했어요. 전사님 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좋은 설교를 못 듣게 해드려 죄송하고 다음에 이제 전사님 설교 자리 또 들려드릴 수 있도록 이제 정기적으로 마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검증이라고 아시나요? 집단 충동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회적 검증은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나도 행동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어떤 생각에 대해 옳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생각은 정확하다라고 느끼는 것인데 가령 당신이 지금으로부터 5천년 전에 세렝게티 평원에서 사냥을 하는데 갑자기 당신의 동료들이 허겁지겁 동화를 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막다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데 멈춰서서 이마를 긁적거리면서 눈앞에 지금 쫓아오는 게 사자인지 아니면 사자처럼 보이는 그냥 무해한 동물인지를 생각해보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일단 뛰고 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것이 무엇이냐면 텔레비전의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토크쇼에 보면 특정 부분에 하하하 가짜 웃음을 이렇게 넣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따라 웃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회적 검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가 자기네 상품이 가장 잘 팔리는 것이라고 광고하며 구매를 부추긴다면 의심해 보십시오. 단지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라고 해서 가장 좋은 상품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마치 작가 서머 시드의 말처럼 비록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계속해서 경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적 검증처럼 다수가 그렇게 살다 보면 나 역시도 거기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안 믿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있을 때에는 교회에서 열심으로 사역만 하는 모습 보고 정말로 신앙 고백하는 모습을 볼땐 모르겠는데 정작 교회 밖을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그들처럼 즐기고 그들처럼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아, 내가 좀 괜히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에서는 리더로 생각하고 아니면 교회에서 영향이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참 바보같이 산다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진짜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준점 진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집단 충동에 흔들려서 때때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면 그렇게 쫓아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하면 저렇게 쫓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거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크리스천의 삶의 기준이 곧 세상에서의 기준이 될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제 개인적으로도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꼭 붙들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것은 할수 있고 이것은 할수 없다는 이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살라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옳고 그름으로 그냥 그렇게 판단한다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요, 옳은 일을 행한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옳은 일이 아닌 유익한 일을 한 사람을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면 그른 일이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영적으로 적합한 것은 아니다. 만일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을 무엇이나 하면서 돌아다녔다면 나는 변덕의 노예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으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니 여러분도 자신의 몸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옳고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라는 이것으로 이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저 그 기준 가지고 저 사람은 정죄하고 쟤는 저랬으니까 쟤는 그냥 악한 사람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그냥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차이를 가지고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저 사람은 율법 지키니까 신앙 좋아, 저 사람은 율법 안 지키니까 신앙 나빠, 이렇게 평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가다 짤방 이런 거를 좀 봅니다. 누구를 닮아가나 봐요. 근데 히든싱어라는 것을 제가 전인권 씨를 좋아해가지고 전인권 씨 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밑에 강타 씨가 이제 히든싱어를 하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충격적인 것은 이 강타 씨가 3라운드 때 떨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사람이 3명이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강타 씨보다 더 강타 같은 사람이 3명이나 더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요 가짜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가짜가 진짜와 같은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 후배 하나가 시계에 또 꽂혀가지고 이 어디 사이트를 저한테 계속 보내주면서 묵상을 시켜요. 그러더니 막 그 친구도 이제 묵상인데, 형 이거 원래대로 하면 300만 원인데 30만 원이랴. 그러더니 그 사이트를 보니까 진짜 가짜 이 사진을 똑같이 똑같은 각도에 비교했는데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좀 하자 나는 그럴만한 돈이 없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샀는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이지만 진짜 같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따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하여서 크리스천임을 증명하기 위해 때때로 옳고 그름으로 행동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왜요? 명확하니까요. 명확하잖아요. 저 사람은 주일 성수해? 아니면 저 사람 뭘 지켜? 그럼 저 사람은 진짜? 아니면 가짜? 명확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뭐가 있나요?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독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옳다라는 것도요. 굉장히 자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도 완벽하게 공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유익한 삶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유익한 일을 할 때이고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하는 일은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명언 같죠? 제가 썼는데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하, 설교 주면 장난 아닌데 이거 청년들 이거 쓰겠는데 근데 정말이에요. 영국의 어느 대학에서 1등 2등을 다투던 이제 학생 둘이 있었습니다. 1등 하는 사람은 동양 사람, 2등 하는 사람은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나 조금 차이로 동양 사람이 계속 우승을 하는 거예요.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좀 열이 받았는지 야 너 어떻게든 1등해서 쟤 좀 이겨봐 막 이렇게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1등만 하던 그 친구가 학교에서 안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등 하던 영국 친구가 알아봤더니 이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영국 친구들이 이 친구에 가서 야 이번엔 네가 1등 하겠다. 야 너 진짜 1등 해야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돼보니까 누가 1등 했을까요? 네, 동양 친구가 1등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오랫동안 학교도 못 나왔는데 1등을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어리둥절하던 찰나에 그 이제 동양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저 친구가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위문해 주었고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전부 필기해서 날마다 찾아와서 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누워 있었어도 나는 공부를 할 수 있었고 1등이 되었습니다. 나는 공부벌레가 되어서 성적은 좋았지만 인격적으로 저 친구가 나보다 몇 배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2등 하던 친구를 우러러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그런 가치와 기준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니까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그 피값으로 구원한 그의 몸된 지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답답한 마음에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냐? 이걸 모르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름으로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자유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단순히 우리 몸을 함부로 굴려도 된다,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값을 생각해보면 우리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존귀함을 지키려고 때때로 참을 수 있는 것들은 참아야 하고 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위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어떤 품위가 있습니까? 하나님, 왕 되신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품위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고전에서 보면 어떤 한 예쁘게 생긴 이제 사람이 중전으로 간택되는 순간 궁에 들어가면 이제 뭘 배웁니까? 사람들이 뛰쫓아와서 전하,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아니 되옵니다 라는 궁중의 법도를 배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칼 자르지고 궁전이 됐다라는 것은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을 누리는 것, 이것이 특권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권력 휘두르는 것을 배우는 것보다 그 권력에 맞는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자유함을 누리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자유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품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모든 것 가해요. 모든 것 다 할 수 있죠. 왜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몸이 이제 변화하여서 아무거나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아주 잘못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원론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영이랑 우리의 육이랑 분리를 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극단으로 치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영적인 것들만 추구하며 이제 육적인 것들에는 계속해서 이건 악한 거니까 학대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고행을 합니다. 아니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절제합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하냐면 남자들 중에 이거에 너무 깊이 빠진 사람들은 거세를 했습니다. 거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것들을 너무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영은 선한 거, 육은 악한 거. 근데 반대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은, 우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이니까 육체는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았고 확신이 있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그냥 그 초대교회 때에 나타난 사상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믿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끊고 육신을 학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율법으로 자기를 막 채찍질하죠. 육신이 편해지거나 너무 잘 먹고 행복하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닌가요? 또 하나의 경향은 예수 믿으면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육신의 생활입니다. 대신에 뭐가 있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이 개떡 같습니다. 근데 그냥 믿기만 하고 영적으로만 구원받으면 너 무슨 짓 하든지 다 구원받아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구원받은 확신이 중요하고 그냥 이거 가지고 되고 행함은 전혀 문제되지 않아 이런 것들에 많이 빠져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빠져듭니다. 천국은 가고 싶어하고 누릴 것들은 다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상들이죠. 대표적인 게 누가 있습니까? 어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했는데 유병헌 씨가 만든 구원파가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신앙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을 이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해서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이론론적인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도 선하고 육신의 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몸을 바라보는 신앙적인 관점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즉 무엇이냐? 몸이 악하거나 선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몸이 음란을 위해서 존재할 때는 음행, 음란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몸이 주를 위하여서 열심으로 존재할 때에 주는 몸을 위해서 그곳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몸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라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들은 누가 정하느냐? 속사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아니냐 이걸 통하여서 이익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신분의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와 거지라는 책 보셨습니까? 신분이 변하면 삶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삶의 무게를 어디다 두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뀐 신분으로 우리가 예수님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죄의 노예로 죄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졌다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에서 18절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섹스에는 살갗과 살갗의 접촉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섹스는 육체적 사실만큼이나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것과 같습니다. 성적인 죄는 다른 모든 죄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성적인 죄는 우리 몸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사신 정말로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값주고 샀으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된 자로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런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사람 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고 찔림이 없으면 정말로 성령이 소멸된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가진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닌가요? 무슨 적입니까? 누구죠? 홍길동인가요? 크리스천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뭐 신천지요? 신천지를 신천지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니 자기가 갖고 있는 신분을 떳떳하게 나 이렇다라고 말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닌가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척하지만, 의로운 척하지만, 믿는 집에서 모태신앙인 척하지만, 실상 내 내면의 내 행동과 나의 그런 언행들은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얼마나 불쌍해요. 나 스스로는 알잖아요. 나 스스로는 의로운 척하고 나 스스로는 믿음 좋은 척하지만 나의 삶의 행동을 보며 정말로 추악한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유기성 목사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대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이 밤새 시험을 준비를 했답니다. 근데 교수님이 시험 당일날 와서 자 우리 시험을 며칠간 뒤로 미룰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학생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한 학생이 대표로 일어나서 교수님께 항의했습니다. 교수님 진작 얘기했어야죠. 오늘 시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밤새도록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렇게 하면 형평성 논란도 있고 다른 시험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 학생을 빤히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네 이름이 뭔가? 이렇게 묻으라는 거예요. 하면서 출석부를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목소리가 작아지더니 김철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출석부를 쫙 펼쳐보더니 김철수? 아, 자네 용감하네.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해. 자네는 시험 안 봐도 A뿔이야. 그러니까 이 학생이 되게 당황하면서 교수님 아까는 제가 당황해서 제 이름을 잘못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영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척은 다 하지만 정작 떳떳하게 자기의 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그냥 자유를 쓰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그분이 우리를 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자로 19,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양보해야 될 영역도 있고 양보하지 않아야 될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지 못해서 난 못하니까 그거 그냥 해 라는 그런 무기력함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름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래 이거 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유익한 일일까라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옳고 그름으로 이거 합법이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가늠도 이제 법적으로 죄가 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그것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크리스천의 삶으로서 유익한 것이냐 이것들을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걸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욕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 정말로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생활은 나의 배우자하고만 허락된 겁니다. 허락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함께할 동반자를 위해서 좀 소중하게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십시오.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독 청년들의 52%가 성관계를 경험했다는 조사가 2015년도 결과입니다. 나왔습니다. 신앙이 있는 기독교 청년들이 일반 사회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성의식이 개방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결혼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58%가 성관계 가능, 68%는 혼전순결 지킬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크리스찬 이제 청년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이성적으로 교제하거나 사귀거나 결혼을 전제한 사이에서는 90% 가까이가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포옹이나 입맞춤까지 스킨십이 이르는데 평균 90일, 성적 애무까지 이르는데 평균 147일, 성관계까지 이른 경우에는 60일 이하가 절반 48.6%, 평균 103일이 걸렸습니다. 단 25%만이 121일 4달 이상이 걸렸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사귄 지 30일도 안 됐는데도 성관계를 가진 경우가 20%나 됐습니다. 사귀는 사이가 아닙니다. 친구 사이에 포옹이나 입맞춤하는 경우 20%, 성적 애무 5%, 그냥 친구인데 성관계한 경우도 8%나 됐습니다. 누가요? 믿는 청년들이요. 지금까지 관계한 평균이 청년, 기독 청년 중에 평균적으로 5명, 남자가 6명, 여자가 3명. 현재 성관계를 하고 있는가? 일주일에 약 2, 3회 정도가 50%가 넘었고 성관계를 하고 있는 여부와 깊이 관계된 요인은 대다수가 음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요? 믿는 청년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거 가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한다고 드러나지 않아요. 속된 말로 한강에 배지 나간 자국밖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는 그렇지만 나중에 티 나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요, 우리의 행실은 그냥 싸구려로 내 맘대로 취급하고 그냥 소홀하게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도전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우리가 자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때때로 당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손해봐야 될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의를 위해 나의 의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나의 자존심을 굽혀야 할 때도 있고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 나아가며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섬겨야 될 순간들도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고통의 순간들을 경험할 때에 그때에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내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다른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애통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 한번 크리스천 청년들의 삶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로 죄책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좀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나간 과거의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에 죄 있는 자가 먼저 쳐라라고 이야기하고 너도 이제 앞으로 가서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바라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